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오늘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계 뉴스에 이어서 중공 경제의 실정과 허위를 말씀드리는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고 계속해서 오고 가는 한미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중공 수뇌부는 제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게 되고 제2차 계획 실시를 기획하고 있는 이때 이미 중공의 공산 경제 구조가 허약한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중공 지도자들은 중공 경제의 모든 부문에 위기적인 부족이 확연히 나타나는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고 좀 더 힘써서 노동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표어는 생산 증가와 절약 여행입니다. 이런 표어로 여러 해 동안 용서 없는 압력을 가했지만은 금년 즉 1957년에 중국 본토 중국 사람들은 생활 수준의 뚜렷한 향상도 없이 그대로 곤경과 궁핍의 계속을 앞으로도 보게 될 뿐입니다. 작년 9월에 북평에서 열린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중공 지도자들은 제1차 5개년 계획의 업적을 자화자찬했으며 제2차 계획 하에 더 크나큰 성과를 거둘 것을 약속했었던 바입니다. 중공 지도자들은 중공의 중공업 건설이 갑절로 증가될 것이고 소득과 일상 소모품 생산은 50%가 증가될 것이고 농업 생산군은 32%나 증산될 것이라고 언명했었던 바입니다. 그러하던 그 똑같은 중공 지도자들이 최근에 와서는 그 공상에 잠긴 희망을 버리고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중공 순회자들은 중공 경제 여러 부면의 성과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지난 3월에 중공의 정무원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 가척부는 중공의 국가경제계획의 기획과 실시에 있어서 과오와 결함이 있었다고 자인했습니다. 그 가척부는 그와 같은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제2차 5개년 계획에서는 광범한 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척부는 중요한 생산품인 강철, 선철, 동, 석탄, 석유제품, 제목 같은 생산품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솔직히 보고했습니다. 또 그는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일상 소모품, 즉 돼지고기, 식용유류, 설탕, 밀가루, 소금, 면사, 의류, 담배와 성냥 같은 일용 소모품이 현재 활당을 채울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지 한 달이 지난 4월에 부평 당국자는 현재 생활 수준을 더 저하시킬 뿐인 여러 가지 조처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물가를 더 인상시키고 임금을 그대로 동결시키고 노동시간을 길게 늘리며 식량 배급을 계속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더욱 가혹한 것은 부평 정권이 소위 영광스러운 노동이라고 해서 학교 아동들에게 노동을 할 직업을 갖게 하려고 많은 학교 교실이 폐쇄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중공의 난국은 중공 지배자들이 그들의 새 5개년 계획 재평가를 별로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공의 경제 기획자들이 경제 각 분야, 특히 농업 부문에서 국가 세입이 증가될 것이라는 가상을 토대로 삼고 그들의 경제 목표를 세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입은 해외에 판매할 제품을 제공하는 농업의 번성에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평 정권이 경제의 다른 부분을 무시하고 중공업 건설에만 주력하는 한 그 소개하고 있는 세입 증가가 앞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공의 현재 경제 난국의 기본 뜨는 원인은 농업과 노동을 해롭게 하고 중공업과 군수품 생산에 절대 우선권을 두고 있는 소련시 기획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중공 당국은 문제 진상에 대처하지 않고 중국 국민들에게 엄격한 긴축 기획을 강요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오고 가는 한미 소식. 이 오고 가는 한미 소식 시간에는 현재 미주에 거주하거나 혹은 방문 중인 한인들의 개인 회견담을 보내드리므로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은 미 국내에 체류 중인 여러 한국 인사들의 개인 담화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여행 중의 경험담 및 각자 직업적 전문 방면으로 말하자면 교육 훈련 방면, 상업 및 경제 방면, 과학 및 의학 연구 방면, 그 밖에 미국에서 견문한 여러 방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황명도 씨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사시는 황사선 목사의 아드님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년이라는 칭호를 들은 훌륭한 피아니스트입니다. 미국의 소리에서는 6월 8일에 황명도 씨의 피아노 독주를 방송해 드릴 테인데 그때 들어보시면 그의 기술과 해석이 어떻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습니다. 명도 씨의 음악을 소개함에 앞서서 그와 잠깐 동안 회견해서 그의 소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에서 출생하셨으므로 영어를 한국어보다 잘하십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나신 분 치고는 한국어를 매우 잘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명도 씨와의 회견이 있은 후에는 그의 어머니 김옥석 여사께서 간단한 메시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황명도 씨 대단히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몇 살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내가 피아노 공부를 4살부터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좋아하시는 작곡가는 누구입니까? 나 특별히 좋아하는 작곡가가 베토벤입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샌프란시스코 각 신문에 난 것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때 샌프란시스코 교향관현악단의 반주로 피아노 독주를 해서 큰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 광영을 가지게 되셨던가요? 내가 팝 콘서트 위해서 컨덕터 앞에서 시험 쳐서 뽑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휘자는 누구였으며 무슨 곡목을 독주하셨습니까? 내가 연주를 슈버트 리스트 원더 판타지를 하고 컨덕터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아서 피들러입니다. 그럼 그때 뭐였던 청중은 몇 명이나 되었는가요? 청중이 한 만 명이 되고 청중 앞에서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도 많이 연주를 하셨겠죠? 내가 1952에 샌호세 심포니하고 연주하고 1954에 상에서 솔로 데뷔했습니다. 그 말고 상에서랑 다른 지방에서 솔로 연주를 많이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시죠? 내가 지금 가주대학에서 공부합니다. 피아노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내 선생님은 폴란드에서 나고 비엔나에서 공부하고 이름은 에돌프 발러입니다. 소년시대에 그만큼 피아노 숙달하시기까지는 아마도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겠죠. 내가 자라날 적에 많이 놀면서 자꾸 팔이랑 손을 상해서 선생님이 서기상에서 이다면은 좀 팔이든지 다리를 상하라고 그랬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아, 지금 여기 어머니께서도 앉아계십니다마는 부모님께서도 한국에서 오셨죠? 내 부모님은 평안도에서 나섰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명도 씨께서는 본국에 나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내가 어서 석기 본국에 가서 연주도 하고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즉 특별히 본국에 전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 특별히 바라오는 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고 동포들이 평안히 살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황명도 씨의 어머님 되시는 김옥석 여사께서 여기 앉아 계신데 김옥석 여사는 일찍이 폐양 숭의여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일본에 가서 음악을 전공하신 자신이 음악가이십니다. 그 후에 폐양 숭의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분인데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는 김옥석 여사의 친구가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럼 지금 김 여사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우리 명도가 피아노 방송하는 기회에 본국을 향하여 말씀할 기회가 있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삼천리 강산 안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안녕들 하시고 잘들 사시기를 바라서 끊임없이 간구합니다. 제가 1933년에 본국을 떠날 때에 우리나라는 원수의 멍에 아래서 엄짝꼼짝 못하였습니다. 삼척 동자까지라도 이 무거운 멍에를 벗을 날이 언제인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한없이 하였습니다. 1945년에 과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원수는 망하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큰 것을 이 온 세상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옵시다. 하하, 오늘은 삼천리 강산 중간에 38선이 맥히고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또 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서원은 또 하늘에 사무찼습니다. 이제 38선이 터지고 남북이 통일할 시간이 또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루 바삐 우리의 서원이 또 이루어지고 우리 백성들의 감사 찬송 소리가 천지를 진동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동포가 손잡고 마음 단결하여서 삼천리 강산 후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백성은 본국에서나 해외에서나 일심 단결하여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16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말하기를 정부는 백성의 정부요 백성으로 된 정부요 백성을 위한 정부라 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조금 고쳐서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이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나라도 백성의 나라이요 백성으로 된 나라이요 백성을 위한 나라이옵시다. 그런 거로 우리 백성은 한 사람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국 백성이 다 잘 살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일이 우리의 표점이옵시다. 이 미국을 누구시든지 다 아시기 원하시면 한 가지만은 꼭 아셔야 될 것은 누구든지 꼭 노력하고야 살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제 형님 김강석 씨와 조카딸 정문숙이와 여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멀리서 문안 보냅니다. 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 한번 뵈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방곡곡에 사신한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히 나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대 안녕히들 계십시오. 황명도 어머니 김옥석이가 미국 상황에서 본국을 향하여 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황명도 씨와의 회견과 또 그의 어머님 되시는 김옥석 여사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미국을 방문 중인 다른 한국인사의 개인 담화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오고 가는 한미 소식을 마칩니다.